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역대하 34장입니다. 말씀을 잃으면 길을 잃습니다. 므낫세 치세 아래 성전 봉사는 무너지고 히스기야 때 매일 읽혀지던 하나님의 율법은 분실되고 말았습니다. 성전과 율법은 방치된 채 오랜 세월을 보냈지요. 백성들은 산당을 찾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타락이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말년에 므낫세가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너무 멀리까지 나가버렸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향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백성들은 타락의 관성을 버텨내지 못했지요. 이것이 요시아가 8살에 왕위에 나갈 때 나라의 형편이었습니다. 국가는 이미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34장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호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의 나이 16세 비로소 그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고 진지하게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자 최선을 다하였지요. 성경은 요시아에 대하여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나라 전역에 흩어진 우상들과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가루를 내어서 무덤에 뿌렸습니다. 이미 수세기 전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의 단까지 요시아는 거침없이 제거하고 어느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었지요.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제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명령한 대로 성전을 수리하고 봉사를 하다가 제사장 힐기야는 그동안 분실되었던 모세의 율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을 보자 서기관 사반에게 맡겨서 왕에게 전달하였고 사반은 그것을 요시아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18절 19절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은 그동안 자신이 나름대로 나라를 개혁하고 바로잡아 보려고 애썼지만 그날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처음 들은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북방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배도하여 결국 나라가 무너졌고 이제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도 그 한계에 거의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지요. 그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인들을 시켜 당시의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요. 그러자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미 멸망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시대 그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요시아 시대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말씀이었고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든 말씀이든 그것을 잃으면 나라와 백성은 길을 잃게 되지요. 원칙이 무너진 사회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자기 소견대로 살던 사사시대처럼 무지하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어느 정치가의 의견이나 신학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주입시켜서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단이 뭐라고 하든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모든 의견들은 하나님이 기록되었으되라는 절대적인 권위 아래 복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저희로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살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읽을 필요가 없는 책 가운데 하나로 성경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인데, 말씀의 등불을 들고 자세히 살펴서 무너지는 세상에서 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